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제가 하려던 말씀을 다 앞에서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재건축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재건축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이번 수련회가 재미있고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축복받는 시간 되시라고 옆 사람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네, 저의 목회 철학은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성육신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도성육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우리의 현실로 직접 찾아오시는 그분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항상 져주지 않아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져주는 게 제일 힘든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상한 심령, 이것이 우리가 도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의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좀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죄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그렇게 우리가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사기, 폭행, 그 외에 많은 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의 범위를 작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모습이지, 그것 자체가 그 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의 모습, 이 죄의 형태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이 상한 심령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지성으로 아는 것,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찾아보니까 제 14문의 문답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게 문제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죄가 한 가지로 정의되어 있지 않죠? 법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서 좀 더 쉽게 번역한 교재는 없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죄의 범위가 좀 늘어났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죄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그래야 그 죄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이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도 안 하면 죄 안 짓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가늠하지 않고 누군가를 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율이 온다고 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순종과 불순종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서 그 죄의 모습, 죄의 형태,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물론 찾으면 나오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데 그를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있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영화 로베로 장군에서 나오는 장면에 보면 나치에 저항하다가 이 저항군들 레지스탕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처형당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사실 그 저항군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잡혔는데 저항군이라는 레지스탕스라는 누명을 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반론을 하는 겁니다. 아,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처형을 받아야 할까? 라고 막 자기를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이렇게 그에게 외칩니다. 이보시오, 전쟁이 시작된 지가 5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프랑스인들이 죽었고 조국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형을 당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강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흩어지지 않는 것, 믿지 않는 동족과 친척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하고 있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죄의 정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율법과 계명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셨습니까? 살인을, 정말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고 총을 안 쓰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형제에게 바보라, 형제를 놀리고 어리석다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가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마음으로 짓는 그 생각들도 행동으로 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이 확장하지 않더라도요, 십계명만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지키기 힘드세요? 저는 다른 건 다 좋죠. 지금 다른 것도 힘든데 마지막 제 십계명, 탐내지 말라. 아, 이 계명은 진짜 지키기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도 딱 왔는데 우리 여울자매랑 범유 형제가 최신 노트북을 샀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제가 맥북? 이러면서 네 마음속에 탐심이 그냥 가득가득 일어나는데, 와, 저 진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탐심, 이 제10계명 탐심의 계명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조금 탐심이 많이 사그라드셨죠? 저는 아직 젊... 아닙니까?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게 전혀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과 실체를 알아가면 알수록, 깊이 파가면 파갈수록 과연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죄의 모습들을 깎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한 모든 기준들을 저에게 대입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숨쉬는 이 모든 순간이 죄를 범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의 생각들은 죄로 가득 차있고요. 저의 모든 말과 저의 모든 행동은 이 죄로,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도저히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죄로 범벅이 되어 있으니 나는 이제 이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죄로 인해서, 이 나의 그 죄의 본질로 인해서 내가 속이 상하고 좌절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상한 심령인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성육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 한 통로가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도성육신의 사람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통해서 구하시는 그 재산을 구하시는 재산이라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벌써 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시오의 성전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상한 심령을 다윗이 언제 고백했죠? 오늘 본문의 시편의 표제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시대에 왕이라는 권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추악한 범죄 같지만 너무나도 드문 범죄 같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한 후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그 마음은 죄로 가득 차있고 그 앞에는 항상 죄가 있고 그의 사망이 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이 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너무나도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왜 가난해집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뭘 해도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밖에 모르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 둘러싸여 있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살리시고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이 상한 심령, 이 가난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예배의 기본 자세이며 신자의 초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심. 초심을 잃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고, 초심을 잃은 사람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이소부아에도 초심을 잃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사자가 지나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집니다. 며칠을 끙끙 앓죠. 그 안에서 정말 굶어서 죽기 직전에 토끼가 지나가다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구멍을 들여다봅니다. 사자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지나가다가 빠졌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를 좀 도와주렴. 나뭇가지를 밀어넣죠. 사자가 껑충 뛰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며칠 굶은 게 생각나고 눈앞에 토끼가 통구이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토끼가,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제가 구해드렸는데 뭐 보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저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실객이라고 하고 있던 그들 보고 여우가 다가오죠. 여우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사자가 이러저러하게 얘기하고 토끼가 이러저러하게 얘기하고, 아 여우가 그러면, 아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사자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한번 처음에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사자가 내가 이렇게 있었지 하면서 구덩이로 뛰어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죠? 여우가 나뭇가지를 탁 치워버리고 토끼가 가자 그리고 간다고 하죠. 초심을 잃은 자 망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이 왜 망했을까요? 초심을 잃어서 망했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떤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냐면 포획 정책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큰 포획력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전쟁을 나갔는데 아내들이 적군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적군에게 잡혔는데 여자니까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네, 성적 노리기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 남의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또 남의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징기스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그렇게 포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든 민족들 다 포용했어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그렇게 커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몽골 제국이 딱 멸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그 포용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귀족들이 원래 다 땅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그 유목민 출신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몽골이 망해가게 되는 거죠. 그 망하는 중심에 누가 있었죠? 기왕, 그죠? 고려 여인이죠?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여인들이 대단한 겁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켰죠. 초심을 잃은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잃는 순간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성육신에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심인 이 상한 심령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에서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성육신의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12절과 12절을 보면 이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노래되어지고 내 입을 통하여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죠. 도성육신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전도, 나의 혀, 나의 입, 나의 찬송을 통해서 이 도성육신의 사랑이 전파됩니다. 그 전에 뭐가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은 사실 모든 신앙의 동력이며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육신의 사랑에 초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유일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죠. 그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는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의 상한 심령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도성육신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들을 용납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 바로 모든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도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이 도성육신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 인간이 약하고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니까 내가 나도 그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나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 사람이 굉장히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그 사람이 못마땅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왜 저러지? 저도 저희 아내랑 연애 때는요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잘 맞았죠. 근데 그렇게 잘 맞았다고 느끼는 점이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죠? 부딪히는 점이 되고요, 싸우는 시발점이 됩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똑같은 성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서로 상대방은 가르치려고 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연애 때는 정말 잘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죠.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상대방은 가르치려고 하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보다 제가 더 많이 부딪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하루는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는 정말로 제가 어떻게 저걸 알았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실수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못난 모습들, 제가 그걸 안 봤을 텐데 그걸 어떻게 지금 저렇게 똑같이 재현하고 있지? 제가 싫어했던 저의 모습들,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저의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못마땅해하고 얼마나 화를 불같이 얼마나 이 아이를 닥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 내가 저랬지 그리고 걔를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저지른 저 사람이 굉장히 한심해 보입니다. 그걸 이해해주는 통로로 가야 됩니다. 이 상한 심령의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몇 번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식당을 가면 항상 제가 뭘 쏟습니다. 음료수를 쏟든지 물을 쏟든지 아니면 뭘 흘리든지 쾅. 근데 저희 아들이랑 저희 아내랑 이렇게 셋이서 아들이 방학을 해서 식당을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역시나 물을 쏟더군요. 그때 또 사실 원래 같았으면 혼내야 됐죠. 엄청나게 제가 혼냈을 겁니다. 무한해질 정도로 눈물이 핑핑 돌 정도로 제가 혼냈을 텐데 제가 그날 실천해봤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어색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이렇게 훅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도성육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사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분이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뒹굴고 있는 저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본 적 제 안에서 그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그 감정 그걸 생각을 했죠. 저희 아내한테도 잘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될 신앙의 초심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예배로 나올 때나 또 사랑을 실천할 때나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서 나아가야 할 바가 바로 이러한 상한 신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분리개척을 담당해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저의 말과 행동과 현실로 이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이 상한 심령으로 초대하여 도성육신의 사랑에 푹 빠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더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에너지원, 동력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누가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죄의 본질과 실체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중립지대가 없으며 내가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 상한 심령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통로로 들어오십니다. 그의 현실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그것을 에너지로 삼으셔서 도성육신의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성육신으로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꿈꾸며 함께 상한 심령을 가지려 늘 애쓰며 함께 도성육신의 이 사랑을 현실로 살아가는 또 그 상대방의 현실로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성 육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했을 때 그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어서 또는 따뜻한 분이어서 그러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며 죄와 정말 함께 할 수 없어서 죄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게 마련이고 그렇게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또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묵상과 또 진정한 회개의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상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의 통로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보여주며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게 드러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아름답게 선포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고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초심 이 초심 잃지 않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